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성과를 경축해서 러시아의 스타브로폴에서는 강연회가, 벨라루시의 민스크에서는 토론회가 3일과 5일에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격려하는 김종운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중심으로 축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격려하는 김종운동 측에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